쉬게 all day every night 달빛도 은은하게 향기로운 바람이 불어와 꼭 내 피에 날려 a better day for a picnic 같이 놀러 갈래 이번에 둘만의 시간을 보내 하나씩